말고서는 bye-bye 서로의 손을 잡아 떠나주면 내 춤을 춰 My lover boy Baby baby 오늘은 좋아요 My type yeah. 오렌지 빛 하늘이 내려앉는 시간 수백 번씩 변한 화색 너 마주한 눈동자서 비치는 유일도 That's right I know Always on your mind That's right Wish you wish 밤에서는 내 마음속에 Come diving down, down 빙글빙글 돌리지만 말해 솔직히 함께 갈래 빌딩 별 반짝임 뷰 너에게 눈빛속 등교 깊숙이 별바다가 파도쳐 어쩌면 너무 빨리 변해 girl this moment 눈 깜빡이는 사이 모든 게 다 사라져 That's right I know always on your mind That's right you know 경계선 그 사이 쫄깃하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꼼짝은 나 빙글빙글 돌리지만 말해 솔직히 그거면 돼 You're my one now My lover boy, boy, boy, boy 답이 다내 마음 so sweet boy, boy, boy